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4월 22일 대천 돼지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4월 22일 대천 돼지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정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자수 황병서 동지, 인민무력성 제1부상 육군대장 서홍찬 동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항공군 상장 김광혁 동지, 정치위원 항공군 상장 손철주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연 건축 면적 1만 690여 평방미터이고 관리구역, 생산구역, 사료창고구역, 유기질 필요 생산구역으로 이루어진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4월 22일 대천 돼지공장은 연간 수백여 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축산물 생산기지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2014년 3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서 서부지구와 동부지구에 현대적인 돼지공장들을 건설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명당 자리에 부지도 잡아주시었으며 설계 형성안도 지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2014년 8월 작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결사관철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발휘함으로써 현대적인 돼지공장들을 훌륭히 일떠세우고 2016년 8월에 준공식을 진행했으며 지금은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공장의 전경이 참 멋있다고 한 폭의 그림 같다고 아담하고 정갈하면서도 깨끗하고 시원하게 건설을 잘했다고 위치도 좋고 건축물의 저형화 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되었다고 하시면서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든다고 못내에 기뻐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연역 소개실, 종합조정실, 과학기술보급실, 도살장, 냉동고, 고기가공실, 종합사유구리, 사료가공장, 유기질필요생산장 등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건설정형과 관리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의하셨습니다. 모든 생산공정들을 실시간 감시 및 자동조정하며 경영 정보를 종합 분석 평가하여 경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생산 정보 체계, 사료 공정 체계, 경영 정보 체계로 구성된 통합 생산 체계를 잘 구축해 놓았다고 하시면서 생산 공정의 과학화, 정보화, 자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돼지 털 뽑기와 가죽 벗기기, 내장 드러내기 등 도살장의 생산공정과 절단기, 세단기, 분쇄기, 주입기, 봉합기 등을 거치어 여러가지 훈제품과 순대, 꼴밭살을 생산하는 가공실의 생산공정들이 모두 자동화되었다고 손노동이 하나도 없이 기계가 척척 해내고 있다고 기뻐하시었습니다. 냉동고에 통돼지들이 가득 차 있는데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면서 비행사들에게 선도가 좋은 돼지고기를 풍족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끼나이 호동에 전기 온돌과 보온 삿갓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돼지 새끼들의 체온을 온만히 보장할 수 있다고 갓난 새끼 돼지들이 어미 돼지의 젖을 빨기도 하고 어구금 모여 잠자고 있는 모양이 참 귀엽다고 하시었으며 육성사와 비육사에서 자동 모기통과 물꼭지를 통하여 모기와 물을 배불리 먹은 송아지만한 돼지들이 쭉 늘어져 자고 있는데 돼지 바다가 펼쳐졌다고 호탕하게 웃으시었습니다. 돼지들의 생육 조건과 사양 관리에 적합한 환경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종합 사육우리를 과학기술적으로 꾸린 결과 25명의 정업원이 4천여 마리의 돼지를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사율도 극력 낮출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사료 가공장에서 여러 가지 먹이들을 꽝꽝 생산하고 있으며 창고마다의 사료들이 그득히 쌓여 있는데 올해 돼지고기 생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돼지 배설물을 이용하여 유기질 복합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설비들도 급전히 갖춰놓고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사료 보장 농장들이 필요한 유기질 복합 비료를 보내주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늘 교시하시던 대로 축산과 농산의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를 확립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장을 일도 세우면서 애국심을 발휘하여 설비들의 국산화 비중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했는데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 식대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신심이 생긴다고 인민군대가 당의 국산화 방침 관철에서도 앞장에 섰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우량 품종의 돼지들을 더 많이 육종해내며 종자 확보와 보존 대책을 철저히 세울 때 대한 문제, 올바른 모기 처방을 찾아내고 첨가제 문제를 해결하며 사료 단위 기준을 낮추면서도 돼지의 증체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밀고 나갈 때 대한 문제, 돼지 사양관리 방법의 과학화 수준을 더욱 높이며 위생방역 대책을 빈틈없이 세울 때 대한 문제,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짜고들어 정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일 때 대한 문제, 설비들을 애호 관리할 때 대한 문제, 돼지 공장들 사이의 경험 교환을 활발히 진행하며 따라 배우기, 따라 앞서기 운동을 힘있게 벌릴 때 대한 문제 등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4월 22일 대천 돼지 공장은 볼수록 시안한 멋쟁이 공장,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흡족한 공장, 우리나라 축산기지의 본보기라고 하시면서 우리 비행사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후방기지가 또 하나 일떠섰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서부지구와 동부지구의 일떠선 돼지공장들에서 생산한 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비행사들 속에서 돼지고기가 정말 달달한 반영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대로 공장을 새세기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도 세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당의 축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이약하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비행사들에게 더 많은 돼지고기와 가공품을 생산하여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4월 22일 대천 돼지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끊임없는 현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뜨거운 온정을 베풀어 주신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최고령도 자동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찰함으로써 항공군의 싸움 준비 완성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습니다.